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우리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거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한 편 한 편의 영화 드라마 같은 저희들의 삶을 이게 압축시켜서 보여주는 오늘은 영화를 듣는 시간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의 남자 인포무비로 돌아온 남자 김명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시작은 네. 로맨틱 무비로 시작해볼까 하는 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네. 아까 앞에 목소리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아, 안 돼요. 목이 부담돼서 안 돼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활기찬 월요일 맞이하셨고요. 네. 네. 다소 우울한 월요일이셨다면 내일은 또 즐거운 화요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너무 침울해 하시지 말고요. 네, 내일의 해는 어쨌든 뜹니다. 그럼요. 네네네. 자, 오늘 인포무비.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악기로 가져와 봤어요. 아, 좋아요. 뮤직 네, 영화군요. 네. 제가 오늘 그 소개하고자 하는 네, 그 영화들을 네. 한마디로 누군가 참 멋있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누가요? 그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네. 분께서 제가 같이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분요. 네. 간단히 말해서 음악이 없는 삶은 잘못된 삶이며 피곤한 삶이며 유배된 삶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 하셨군요. 이런 말씀 하셨대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음악을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그리고 물론 영화 하면 네. 또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럼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영화 중에서 이 악기가 주인공이 된 영화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악기가 주인공. 노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노래도 물론 당연히 좋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악기. 네. 생각나는 영화 있어요. 어떤 악기. 영화 생각나세요? 저는 악기로 된 그러니까 연주 네네네. 한 기타 연주였던 어거스트 러시. 어거스트 러시. 네, 그러면 몇 번 봤어요 그거. 와, 어거스트 러시라고 한 영화는 처음에 가볍게 그냥 뭐 로맨틱 영화인가 이렇게 시작을 네네. 보기 시작했다가 끝날 네. 때는 뭔가 이렇게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어라고 하는 네. 놀라움을 주는 그러니까요. 그런 영화였던 걸 기억하. 그러면 오늘 시작을 그걸로 하죠. 정말요? 제가 준비한 거 다 치우고요. 제가 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거스트 러시. 이건 빼놓을 수 없는 영화거든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기타 연주의 그 처음에 그 어거스트 러시에서 접했던 기타 연주법이라고 해야 되나? 슬래핑이요. 네, 너무 독특해서. 그 주인공 친구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국어를 음악으로 국어를 하는 맞아요. 그런 그 그룹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그룹이라고 해야죠. 네네네. 네. 이렇게 아침에 다들 자고 있는데 네. 기타를 이렇게 쳐다보죠. 네. 그러면서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앰프하고 기타를 연결을 한 다음에 어떻게 치는지 당연히 모르기 기타를 때문에 기타를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눌러서 소리를 먼저 감을 잡죠. 그때 누른다기보다는 이게 두드린다는 게 네네. 맞겠네요. 그러면서 둥 하는 소리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각각의 두드리는 위치에 따른 소리를 가지고 두드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요. 기타가 타악기라는 네. 타악기가 될 수 있다는 네. 와 그런 또 장면을 저기 그 장면에서 그때, 제가 또 알게 됐죠. 저도 우와. 처음 봤어요 그때 네네네네. 그런 기타 연주법을. 네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 저 슬래핑 기법으로 치네 뭐 이렇게 네, 알 수 있지만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영화를 봤을 때는 네.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기타는 당연히 뜯는 거고 네네. 약간 튕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치는 슬래핑하는 네네. 그 방법으로다가 음악을 또 만들어내고 또 이 방법으로 칠 경우에는 기타에서 두 개 이상의 소리를 또 낼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쪽에서 음을 잡으면서 네네. 이제 한쪽이 슬래핑으로 또 네네.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는 네네. 요즘은 이제 눌렀다 뗄 때 나는 소리를 가지고 또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남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소리를 또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걸 보니까 신기한데 우리 아들이 기타를 치면서 네네네. 영화에서 봤던 걸 제가 일부러 이걸 많이 보여줬거든요. 너무 멋있다고. 한국에도 그 어마어마한 그 이 기타리스트인 정성아 라고 하는 친구가 또 있고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그 친구 말고도 요즘은 천재라는 진짜 맞아요. 그 이 간판 아래에서 기타를 맞아요. 막 화려하게 치는 분들이 많아졌죠. 아마도 정성아 가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엄청나죠. 정성 아들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외국에 사는 친구가 오히려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쵸. 더 유명한 사람이죠. 네네네. 그 친구도 이제 기타를 치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막 여기저기 찾다가 알게 됐나 봐요. 네네. 저한테 오히려 가까이 있느냐, 가까이 있으면 좀 사인 좀 받아달라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그랬군요. 네. 그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참 그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황당할 수 있어요. 그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남자는 락 뭐 이런 밴드 네네, 쪽이죠. 네네.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하는 또 여자분이 있고. 네. 전혀 다른 음악 세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하룻밤의 사랑으로 네. 애를 만들어내는데 네네. 이 만들어진 아기는 버려지죠. 그렇죠. 자기의 재능도 모른 채 절대 음감이 있는 것도 모른 채 모든 소리를 음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 그 중간중간에. 네,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그것도 음악을 통해서 네, 찾아가는. 기억나네요. 네네네. 이 정도면 스포일러 아닙니다. 스포일러 아니고요. 무슨 소리 오히려 궁금해지게 만들 수 네. 있는 게 아닐까. 그 절대 음감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펜을 떨어뜨린 소리를 들으면 그게 뭐 파 뭐 이건 파 샵이야 뭐 이런 식의 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절대 음감 가진 네, 뭐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 음으로 표시될 네.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네. 여기서 그 주인공으로 나온 그 친구가 바로 그런 절대 음감을 갖는 네, 네 그런 친구죠. 네,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죠. 그리고 네. 직접 연주까지 하기 때문에 네. 더 기가 막히고요. 특히 뭐 저희가 볼 수 없었던 기타 연주법. 으로 네, 그것도 맞아요. 굉장히 캐주얼한 연주를 이제 하는 게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어떤 음악을 가져올까 네. 이렇게도 고민하다가 한 두 개를 제가 이제 잡아봤는데요. 이 영화상에서 그 Neutral Dance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다가 소개됐던 네. 그거 하나고 그 Dueling Guitars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 이 두 개를 가져온 이유가. 네. 이 영화의 하나의 어떤 극적인 장면을 이 두 곡으로다가 설명을 해줘요. 압축시켜놨군요. 함축시켜놨군요. 네네. 드디어 기타라 연주가 뭔지 알게 된 친구가 거리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첫 공연을 정식으로 시작한 노래가 네네. 바로 이 Neutral Dance라고 네네. 하는 노래고 이때 서로가 부모 자식 간인지를 모르면서 맞아, 스쳐 지나가죠. 음악으로다가 네네네. 음악 잠깐 만나나? 예, 음악에 그냥 끌려서 네. 같이 앉아서 같이 공연을 맞다. 함 그 듀얼링 기타스라고 하는 제목의 공연이 바로 또 이 장면에서 나와요. 네, 그렇군요. 네, 이 꼬마가 드디어 자기 재능을 통해서 이제 불행에서 행복으로 넘어가는 전환 포인트의 이 두 가지 음악이 다 쓰여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음악을 연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네. 그리고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이걸 이렇게 전환점이 되는 아 정말 생각나네요. 그 영화 내용에서 네네. 네. 아, 네. 그 앞부분은 다소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냥 화면 없이 들어보시면 뭔가 그냥 띠링 띠링 이렇게 주고받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한쪽은 튕기고요. 맞아요. 한쪽은 두드리는 걸로 봤죠. 네 맞아요. 그러다 그게 두 개의 소리가 딱 합쳐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멋있죠. 장면을 네네네. 봐야 되는데 그럼요 그럼요. 나중에 혹시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네. 저는 주변 분들한테 음악 영화 뭐 좀 하나 소개해 줄 수 있어? 하면 꼭 추천한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저도요. 어거스트 네, 러시. 예. 이 영화가 벌써 2007년도 영화라는 게 기억 생각나십니까? 아, 그 알고 계셨습니까? 예. 2007년도예요? 네네네. 벌써 9년 전 영화예요. 참. 많이 극장에서 보셨으면은 네. 네 극장에서 네. 봤죠. 네, 벌써 이만큼이 흘렀구나라는 네, 네. 시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보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때 그 꼬마애가 지금 9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그들은 그 이 꼬마 나왔던 영화를 몇번 찾아서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일부러 또 배우 때문에 이게 바뀌어가는. 네네. 네네. 이것도 좀 뭐랄까 영화를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기도 해요. 얼굴이 배우 때문에 그대로더라고요. 네네. 얼굴은 그런데 몸만 커지고 제일 부러워요. 네. 네. 다음 영화는요? 다음 영화는 자 기타 제가 이제 우선적으로다가 네네. 짚고 갔고요. 두 번째 악기는 드럼입니다. 아 드럼이에요? 네. 두 번째 악기로다가 드럼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네. 당연히 이 영화가 있기 때문이고요. 음흠. 영화 자체가 워낙 괴팍하지만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영화였기 때문에. 좀 괴팍해요. 진짜 네. 이거는. 예, 위플래쉬라고 하는 네, 영화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뉴질랜드에서 많이 이렇게 연주되는 악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연주된다기보다는 개인이 즐기는 악기 중에 하나가 의외로 드럼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낀 게 네. 가끔 그 트레이드미 같은 데서 집 같은 거 이렇게 찾다 보면 네. 왜 집 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가 정말 자주 보여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런 것만 봐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또 이 드럼을 많이 또 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나라 분들은 스트레스 이걸 많이 푸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듣기도 해서 제가 이 영화를 가져와 봤어요. 네, 그렇군요. 위플래쉬 하면은 저희들이 그냥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도 네. 딱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그 시냅시스가 천재적인 맞아요. 능력을 가진 드러머와 괴짜 교수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근데 사실상 이게 여기까지만 보면은 무슨 스릴러 영화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 괴짜 교수가 이 천재 드러머를 짓밟는 영화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만 물론 해석은 참 다양해요. 네네. 보신 분마다 해석은 참 다양하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해피엔딩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다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장면을 보신다면 제가 왜 해피엔딩이라고 또 말하는지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둘만의 팽팽함이 뭔가 계기를 통해서 네네. 다 끊어지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긴장하고 볼 수밖에, 어우, 저기서 한번 한 방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긴장감을 보고 있다가 다 끊어지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해프닝. 와.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의 천재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네. 교수가 하는 교수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게 좀 독특한 거죠. 네. 나 그 교수님 한국 분인 줄 알았어요. 저 좀 외국인은 저렇게 안 하지 않나? 이거 좀 한국식인데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네, 생각하기도 했던 그런 영화였어요. 특히 그 주인공 주인공 중에서도 특히 이 플래처라고 하는 네, 플래처 교수님으로 역을 맡으신 제이 에킨 시먼스라고 하는 이분은 카리스마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네네네. 이분 카리스마만으로도 이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네네네. 느껴집니다, 아주. 네네. 그런 화면 영화. 그 저기만 봐도 그렇죠. 화면 네네. 그 장면을 봐도 거기서 느껴지는. 그렇죠. 그 포스터나 아니면은 그 예고편 같은 데서 나오는 모습만 봐도 와, 하여튼 카리스마 어마어마해요. 예술하는 사람들의 그런 약간 괴팍성? 그럼요. 그거 진짜 잘 표현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연주곡 이 안에 있는 연주곡이 대부분 이제 또 재즈 연주곡이라 또 개인적으로다가 제가 이제 전혀 하지는 못하지만 즐기는 또 음악 계열이 또 재즈 음악이니까 네. 제가 확 고민이 됐어요. 네. 대체 여기 이 많은 음악 중에서 뭘 소개하지? 하다가 역시 대표적인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영화에 나왔던 오버처. 네, 한국어로 굳이 해석하자면 뭐 서고 뭐 정도 되겠죠. 네. 네, 그라는 그 전체적 그 팀이죠. 네. 그 팀이 연주하는 그 곡이 나오는데 네, 그 곡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즐겨보실까요? 네. 흥덩 빠지고 싶네요. 재즈 음악이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이 없는 형식이잖아요. 형식이 없는 형식이라. 네네네. 그러다 보니 자유스러움이고 네. 녹아들어 있죠. 항상 그 안에 그렇죠. 네. 네. 그런 느낌을 좀 받다 보면 일단은 그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막 흘러가 네. 그냥 흘러가는 느낌. 흘러가는 느낌. 네, 네, 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얹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마음을. 네, 네. 어떤 딱 틀을 가진 음악은 이 다음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라는 막 그냥 머리를 좀 어지럽게 만드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예상해야 되고. 네네. 재즈는 얹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리듬 네, 리듬을 내려놓고요. 타고. 그분이 연주하는 거 따라가다 보면은 어우 벌써 음악 하나를 다 들었네 이렇게 되는 이런 게 분명히 있죠. 아 너무 좋은 느낌이었어요. 네, 네. 또 하나의 장르 재즈를 네.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 뒤에 숨어있던 드럼 소리 네. 찾으셨나요? 찾았죠. 그 음악을 처음과 끝을 계속 끌고 가죠. 네네. 네, 네. 재즈 음악에서는 특히나 이 드럼이 또 하는 중요하죠. 역할이 피아노와 네. 드럼의 그 이 리딩 네, 맞아요. 되게 중요하죠. 네. 아 너무 좋네요. 자 기타 네. 보셨고요. 드럼 보셨고요. 네. 자 다음은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피아노. 그렇죠. 피아노. 어렸을 때 배우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 피아노. 똑같네요. 같이 배웠나요? 학원 같은 데 갔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이 피아노를 주제로 한 영화. 아, 네. 물론 하나를 꼽기가 힘들어요. 많죠. 워낙 피아노가 많아가지고 그 주제로 한 영화가 많아가지고요. 무슨 곡 이번에는 무슨 영화일까요? 이번에는 제가 어떤 뭐랄까 이 피아노로다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낸 영화를 가져와 봤어요. 문화? 새로운 네. 문화? 어, 피아노라는 게 앞서서는 네. 그 주인공이 피아니스트고 네. 그 사람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그 피아노가 거기서 그냥 확 한번 뭐랄까 부각이 되는 네네. 정도로 사용이 됐다면 네. 여기서는 피아노의 어떤 하나만 한 사람이 연주하는 그 곡이 아닌 네. 이 배틀이라고 하는 아, 이런 피아노 거를 배틀? 네네 만들어낸 영화. 네. 요 피아노로다가 이렇게 주고받기를 할 수 있다는 네. 영화를 그런 뭐랄까 네네네. 이 형식을 만들어낸 영화. 네. 그러면서도 또 젊은 감독을 통해서 이 젊은 감수성을 읽을 수 있었던 영화. 바로 말할 수 없는 비밀. 네. 말할 수 없는 비밀. 네. 감독도 하고 배우로 직접 나왔었죠. 한국 이름으로는 주걸륜이라는 네, 네. 이름으로다가 많이 이제 저희한테 알려져 있죠. 네. 영어 이름은 제이주고요. 아. 이 친구가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하고 연출도 하고. 그렇죠. 네네네. 젊은 친구인데. 쭉 했었던 그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이게 언제적 영화였죠? 이게 2007년도 영화예요. 아, 그러면 어거스트 네. 러시하고 같은 해에 나왔던 네네네. 영화네요. 어거스트 러시가 개봉하던 해, 같이 개봉된 해. 아. 음악적으로 뭔가 영화계에서는 그러네요. 음악적인 변화가 예, 음악적인 시도? 감성이 풍부했던 그 시기네요. 그러네요. 네, 저도 몰랐는데 같은 해였네요. 네, 그래서 이 참 뭐랄까 이 독특한 피아노 배틀이라고 하는 형식을 물론 그 전에. 그렇다고 배틀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이때 확실히 네네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또 뭐랄까 정해져 있는 곡, 뭐 그렇죠. 베토벤 무슨 곡이면은 그 곡을 누가 저 잘 연주하냐였었다면 그렇죠. 이 영화에서는 마구 편집을 해냅니다. 마구 편집을 통해 가지고서 이 정말 음악의 다양성을 보여준 거죠. 네. 이런 예전에 그 뭐 유명한 피아노 곡 중에 캐논 네, 그 네, 곡이 네, 있는데 네. 이 캐논 곡을 자기만의 느낌을 살짝 바꿔서 변주곡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캐논곡이 굉장히 유명해졌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거와 같이 여기서도 그런 변주곡들 네, 네. 일단은 편곡된 곡들이 네. 나중에 굉장히 유명해져서 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맞아요. 이것 때문에 피아노 곡 더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듣는 풍문으로는 이 영화 이후에 네. 이게 유명해진 이후에 네. 한국에 그 피아노하고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아, 그 정도였어요? 부모님들이 피아노 시켜야겠어. 우리 아이들도. 아, 피아노 대한 환상 배우처럼. 물론 이 영화 자체에서 연주된 네, 곡들이 네. 그렇다고 뭐 어려운 곡이나 이런 곡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 영화 속에서는 좀 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오늘 쉽게 편곡이 됐다는 등 아니면은 영화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연주곡 장면을 좀 빨리 필름을 돌렸다는 등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네네. 어쨌거나 이걸 실제 배우가 연주를 하면서 그걸 그러니까요. 통해가지고서 이런 그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었다면은 네. 그 정도는 희생할 만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요. 또 그러네요. 나중에는 현실에서는 빨리 감기를 안 해도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튜브에서 또 그 재현한 부분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현실하고 그렇다고 동떨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또 그런 걸 저희들 볼 수 있었죠. 실제 가능하다. 그럼요. 네. 물론 이런 이 통해서 아마 피아노 시작한 분들 많을 거예요. 영화 보고 맞아요. 나서. 네. 저도 이 어거스트 러쉬 보고 기타 배우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예, 네, 그런 거죠. 나는 못했지만 네. 또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들한테 막 보여줬어요. 다음 세대한테 네. 보여주고 그 뭐랄까 이 감성, 감수성을 네. 전해주고 또 그 악기를 또 맞아요. 또 깊이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네, 한 게 아닐까. 네, 생각해요. 여기서는 네. 또 이 영화는 또 피아노죠. 그런 측면에서는 또 피아노. 아, 오늘 이거 같이 보자고 해야 되겠네. 작은 하더라고. 이 그쵸. 남자가 보기엔 다소 내용이 약간 간지러워요. 저도 이게 처음에 보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쵸, 첫사랑에 대한 또 그런 소재죠. 네, 그때 사랑도 네. 이게 성인의 사랑이 아니라 네. 또 10대들 사랑이다 티네이저의. 보니 요거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그 사랑. 딱이네요 아들한테. 네네네. 네. 뭐 그랬던 이 천재성을 가진 아이의 어떤 연주. 네. 네네. 그런 신비로운 연주라고 영화에서는 표현을 하죠. 네. 네. 그 영화를 피아노 선율에 얹어서 네. 즐길 수 있는 영화. 그럼 오늘도 음악을 안 들어볼 수 없겠네요.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네. 이 영화 제목이 참 재미난 게 이 영화 제목이래요. 이 노래 이 곡 제목이 네네. 재미난 게 제목이 이제 시크릿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화 제목하고 똑같네요.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건 네.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에 있는 그냥 시크릿이라고 하는 곡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 영화가 이 영어로다가 번역될 때 영화 제목이 그냥 시크릿이었더라고요. 심플한데요? 되게 심플해졌어요. 한국말로는 말할 수 없는 비밀. 뭔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네네. 제목이었는데 네. 영어 제목은 그냥 시크릿. 그러다 보니까 결국 느낌이. 시크릿에 나온 시크릿.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말할 수 없는 피아노 곡입니다. 비밀의 피아노 곡이 이렇게 하면 멋있는데. 그러니까요. 시크릿의 시크릿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도 곡은 또 좋으니까. 네. 주걸륜이 네. 직접 연주했었던 네네. 그 영화에 나왔던 네. 그 음악 네. 시크릿.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피아노 건반의 그 무게감, 터치감이 느껴지네요. 와. 피아노는 정말 그 만인의 악기이기 때문에 네네.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피아노로 많이 시작하죠. 그 피아노는 일단 그 특성상 건반 악기지만 네네. 그 일종의 현악기면서 그렇죠. 뒤에 줄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악기이기 때문에 이 피아노를 또 공부한 분들은 가볍게도 현악기로 잘 넘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어거지를 부리자면은 이 피아노를 어거지. 치는 게 네. 네, 이게 또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네. 타악기라고 우기시는 분이 있어요. 종합 악기입니다. 종합. 네, 그러면서 네. 또 뭐 타악기로도 갈 수 있는 기반이다 뭐 이렇게 네. 어거지를 부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뭐 아주 틀린 이야기는 같진 않아요. 네, 맞네요. 뭐. 네. 자, 네. 이제 기타를 거쳐서 드럼, 피아노를 거쳐서 다 했는데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다음 악기 뭘까요? 또 이 솔로곡으로 또 빼놓을 수 없는 네. 첼로곡. 와, 저 첼로곡 너무 좋아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 첼로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네. 솔로이스트라고 네. 하는 그 영화를 가져왔는데요. 네. 또 솔로이스트 같은 경우는 실화예요. 이건 못 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첼로 이거는 저 같은 경우도 주인공 때문에 알게 된 영화고요. 이 주인공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특히 이 주인공이 관심 있어서 봤다고 하는 네. 의미가 좀 약간 정말 이 뭘까 색 완전 다른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네. 오히려 그 감동적인 영화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게 아, 그래요? 주인공이 로봇 다우 주니어예요. 아, 로봇 다우 주니어. 아이언맨이 아,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어, 진짜요? 네, 아이언맨이 사실상 그 1편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2008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이 솔로이스트가 2009년도 영화예요. 아, 되게 성격이 아주 다른 영화.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아이언맨을 보고 어, 저런 배우가 있었어? 저 배우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던 차에 어, 이 사람이 또 다른 영화에 나왔다고 하니까 아. 궁금해서 제 관심을 가졌던 영화예요. 어, 이거 꼭 보고 싶네요. 봐야 되겠는데요? 어, 이거 괜찮아요. 좀 이건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네. 사실상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실화거든요. 어, 실화. 네네. 실화로 만들어졌는데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뉴욕 타임즈 기자가 어. 이제 좀 약간 잘 나가는 기자인데 네. 어느 날 이제 글이 막힌다고 그러죠. 네네. 아,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네. 길거리에서 네. 이 단 두 줄만 있는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 두 줄이요? 네네. 근데 어, 나름 느낌이 괜찮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됐고 네. 알게 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예전에 네. 음악 그 이런 아카데미 같은 데서 천재성을 발휘하던 사람이었었던 사람을 알게 돼요. 아. 이 사람의 시작이 어땠고 이 사람의 끝이 지금 어떻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을 했죠. 아, 그 사람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네. 결국은 둘이 친구가 돼가는 거예요. 아. 근데 특히 여기서 약간 좀 오, 독특한 설정은 네. 이 기자는 백인이에요. 뉴욕에서 아. 백인으로 LA 타임즈 기자. 네, 타임즈 기자라고 하면은 사실상 아 죄송해요. 저 뉴욕이 LA 타임즈인데 계속 제가 저기라고 아, 했네요. 뉴욕 가고 뉴욕 싶으세요? 죄송해요. 네네. LA 타임즈면은 네. 정말 이 흑인 폭동도 있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타임즈 기자면은 네. 상위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엘리트죠. 네네 엘리트. 그 요 또 다른 음악을 연주하는 네. 첼로를 연주하는 이분은 흑인 분이에요. 아.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 분열증이 있는 분이에요. 아. 정신 분열증이 있어서 이 길거리에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죠.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런 사람을 흑인을 만나서. 네. 둘이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인데 이게 또 영화가 아니라 실화였었다로 접근을 하게 하면서 보시게 거기에, 되면 거기에 첼로라는 악기가 또 악기가 그 사이에 있는 네네네. 거거든요. 참 이분이 참고로다가 이 흑인 분은 네. 트럼펫도 보시고요, 네. 바이올린도 하시고요, 첼로도 하세요. 아 진짜 천재신가 봐요. 네. 그런데 노숙자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 어울리죠. 네. 전혀 그게 컨비네이션. 저희가 지금까지 상상해왔던 이 악기들의 특성으로다가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은 선입견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안 어울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장면이에요. 맞아요. 악기를 배우려면 일단은 네네네. 돈이 필요한데. 그럼요, 그럼요. 거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 분열증까지 어... 또 앓고 있는 또 흑인 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 둘이 우연히 만나서. 호감을 갖게 되고 네네. 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이 흑인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줄리아드 음대 출신이야? 라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왜 여기 있어? 아, 실제로? 네네네. 실제 줄리아드 음대 출신이고 네네. 거기서 천재적인 또 학생 중에 한 명이었다고 나오니까요. 아, 그래요? 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을까? 네네. 하는 궁금증으로 시작하는 영화. 아... 참 독특하죠. 네, 아 이게 이건... 실화였었다는 게 더 독특해요. 그러네요. 이게 정말 궁금하네. 전 작은 아들이 지금 첼로 제가 첼로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제가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네네네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영화를 딱 보여줘야 되는데. 어, 괜찮, 굉장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물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첼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두 사람의 드라마가 그렇죠. 있지만 연결시켜주는. 제가 이 영화를 굳이 뽑은 이유는. 네. 그 보통 악기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접한다. 특히 네. 첼로 같은 악기를 접한다라고 하면은 전부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 공연장이에요. 그렇죠. 특히 첼로는 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길거리에서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장면이고요. 이 여기서는 로봇 다우 주니어가 네. 이제 했었던 로페즈라고 하는 그 기자죠. 기자, LA 기자. 기자가 네. 이 흑인분 여기서 나다니엘이에요. 이름이. 아.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분한테 처음에 다시 음악을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권유를 하기 위해서 어. 자기가 첼로를 가져와요. 그때 이 나다니엘은 네. 이 길 한 복판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어. 그래서 그 이제 길 가로다 불러내서 첼로를 건네면서 한 번만 연주해줘. 한 번만. 이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그냥 아 하기 싫어하는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첼로를 다시 쥐고 그 길거리에서 연주를 시작하고 그 앞에 이 로페즈 역할한 로버트 주니어가 네.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음악을 듣기 시작하는데 이 음악의 시작을 그래서 나중에 들려드리겠지만 네. 이 음악은 뒤에 쭉 하고 차 소리가 깔려요. 도시의 소리가 깔리는 거죠. 아. 하지만 이 도시의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그 첼로 소리로 첼로 소리로다가 채우는군요. 첼로 소리의 그 소리가 새의 감정이입이 돼서 마치 도시를 새의 눈으로 하늘에서 바라보는 즉 전혀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보고 싶네요. 진짜. 사실상 그렇잖아요. 음악이라고 네. 하는 게 어떤 이거가 이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 참 그거를 시각적으로 굉장히 표현을 잘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참 이 첼로를 대표하는 또 영화로서 제가 이 솔리스트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네. 첼로를 소재로 이런 영화 실화 그것도 있었다니 네. 저는 몰랐지만 이번에 네네. 뭐 2000 이게 언제 2009년도라고 아까 보셨죠? 네네네. 오래된 영화네요. 네네네. 한번 봐야 되겠어요. 찾아서 한번 보시는 보셔 보 네. 한번 봐보세요. 네네. 또 첼로로 또 이런 감동. 네. 실화였어요 이게. 아 그럼 얘 첼로 소리 들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근데 그 사람들 또 어떻게 사는지 한번 나중에 네네네. 좀 보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제가 가져온 그 노래도 그래서 제목이 네. 작곡 한 분의 이 제목 참 기가 막히게 붙인 네. 것 같아요. A City Symphony. 아, A City Symphony. 좀 전에 설명하신 그런 배경이 묻어있는 제목이네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네. 초반에 잠깐 차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네. 네, 네. 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새가 돼볼게요. 네. 이거 정말 제가 첼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 네, 첼로에서 오는 그 진동 아까 기타도 네네네네. 그랬지만 타악기의 진동과 네. 다른 현악기의 진동입니다. 네, 또 근데 그 거기서 오는 진동은 가슴을 간질간질 거린다고 할까? 심장을 심장을 터치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 이게 이 현악기로 해서 울림통을 울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넓게 퍼지고 이미 정화된 진동이 또 몸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마음이 참 편해져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영화로 또 이렇게 한번 접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꼭 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네. 다시 한번 열심히 또 첼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다시 해보시겠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런저런 악기 이야기 쭉 이제 끌고 왔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런저런 악기를 모은 네. 영화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참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하셔라. 감사합니다. 네. 가져왔어요. 네. 물론 그또 뭐 이런저런 그 악기들이 섞인 영화 뭐 당연히 많죠. 네. 여기 많지만 일단 가까운 나라에서 만들어졌고 네. 그걸 또 한국이라는 데서도 또 다시 한국식으로 만들어져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네. 그 뒤에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칸타빌레. 칸타빌레? 음악적 용어죠. 아. 네. 이 칸타빌레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노래하듯 한다. 네네 맞아요. 라고 한다는 한다고 그래요. 네네. 네, 여기서는 원래 제목은 노다메. 노다메? 노다메는 노다메 칸타빌레죠. 일본 영화네요? 만화였고요. 정확히는 아, 그래요. 만화였고요. 만화가 굉장히 흥행이 되자 이게 드라마가 됐고요. 그래요. 드라마가 또 너무 흥행이 되자 이제 영화가 번외편으로 영화도 만들어지고 했었던 네 그런 만화자 그러네요. 드라마자 저는 못 영화. 봤네요. 거기다가 이거를 다시 한국에서도 드라마로 또 만들어졌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노다 메구미. 노다. 아. 통칭 노다메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좀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 애칭이군요. 드라마 네. 제목이 노다메 칸타빌레라고 이제 주어진 거죠. 네네. 네, 일단은 뭐 약간의 천재성. 이게 일단은 음대 자체가 굉장히 초인류 음대로 나오니까 다 천재들이겠죠. 네. 그렇겠죠. 네, 이런 천재들이 사는 그 음대. 네. 음대에서 이 앞으로 지휘자가 되고 싶은 그 이 독특한 성격도 가졌지만 천재성도 가진 한 주인공. 아. 예, 치아키 시니치라고 하는 네. 그 주인공 을 통해서 이 노다메라고 하는 여자분을 또 바라보는 네.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네네. 여기서 여자 주인공 그 노다메라는 여자 주인공은 푼수예요. 잘 안 씻고요. 네. 그래요. 집은 엉망이고요. 그러면서 음악은 또 잘해요. 그러다 보니 약간의 그 이렇게 틀에 얽매이지 않은 독창성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한 장면 딱 생각나는 게 그 노다메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인형 탈을 뒤집어 쓰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 그래요? 그 인형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서 그 저희들이 그 악기 중에서 왜 입으로 불면서 하는 건반 악기 있잖아요. 애들 초등학교에서 네네, 하는 네네. 아코디언인가? 아코디언 뭐 맞나요? 생긴 하여튼 네 그거를 가지고 연주를 시작하는 장면 이런 것도 나와요. 아, 자유로운 영혼이군요. 네네네. 아니면 뭐 아예 팀 자체를 네. 뭐 기모노를 입고서 이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다든지 뭐 이런 뭔가 약간 튀는 듯한 네. 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네. 네, 그런 드라마고 네. 만화고 영화고 네. 네. 이 노다메 칸테빌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클래식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렇군요.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겠네요. 이 영화. 오, 그럼요. 네. 한국에서도 뭐 물론 이거 이게 아닌 다른 걸로다도 네. 이제 이런 클래식 음악을 이제 소개해주는 드라마들도 많이 생겼죠. 네, 네 맞아요. 네. 이러면서 클래식이 점점점 이 일반인들한테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마냥 멀게만 느껴졌잖아요. 그 전에. 마음은 가까워요. 마음은 항상 가까워. 다 아는 척하고 싶은데. 이름은 몰라. 네, 일단 뭐 무슨 협주공 몇 번, 뭐 일학장, 뭐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 그 TV 화면 조종 시간에 나오던 게 사계 음악인 줄 알았을 때 충격감 뭐 이런 거. 네, 무지개 그럼, 색깔로 이렇게 있는데 네, 나올 때 계속 그 뒤에 뭐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 네. 저 음악 괜찮은데 이렇게 듣고 살다가 나중에 이게 그게 사계야? 그러면 오. 네네, 뭐 클래식은 저희한테 그런 존재였었죠. 근데 요즘은, 이름은 모르고 얼굴만 아는. 네. 네네, 참 친한데 전혀 친하지 않은. 네,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아, 너 많이 봤는데 아 이런 네. 네, 그런 존재였던 거를 네. 점점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가까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계기가 된 네. 이런 작품이었다고 네. 해요. 참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이 만화가 쭉 그려지면서 이제 만화 앞에는 겉표지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어떤 시즌별로다가 그 주인공이 전혀 다른 악기들을 쭉 쭉 들었다고 그래요. 아~ 연재가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 오케스트라에서 공연되는 모든 악기를 다 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좀 독특한 네. 또 이 분야이기도 한 네, 네. 이 작품을 제가 가져왔어요. 네, 누다바의 칸타빌레. 네, 그래서 이 뭐 여기서도 뭐는 너무 많은 네. 곡들이 연주됐지만 네. 여기서는 약 초창기에 네. 이 드라마의 초창기에 또 연주되는 곡을 가지고 일단 이 배경음악 지금 조금 아까 조금 네, 계속 나가고 신경 있어요. 쓰시고 있으셨으면 네. 들렸었을 거예요. 네. 이 곡이 이제 그 곡인데요. 네. 그 라치마니노프 피아노 콘서트 네. 협주곡 2번 네. 곡을 이었고 이 영화에서도 쓰였고 네, 네. 드라마에서도 당연히 쓰였고 네, 네. 네, 주인공이 좀 더 애틋한 감성을 가지고 연주하는 장면으로 또 쓰였던 그렇군요. 이 음악인데요. 네. 네, 이 음악을 쭉 나중에 이제 좀 더 저희들이 말 이제 네. 빨리 말 끊어 뭐 이렇게 쓰시는데 끊고 나면은 좀 더 큰 소리로다가 한번 네. 즐기시면서 네. 한번 마무리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럼 오늘은 이 곡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렇게 하고 다음 네.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노래 음악 들으시면서 저희들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간 되는 데까지 듣는 걸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